성격은 half and half no 공인으로서의 노력하는 life oh no 큰 욕구는 자제하는 중후 no 늘 공상에 차오르는 숨후 no 편히 울고 싶은 그 I know 미친 듯 놀고 싶은 그 I know 사랑에 설레고 싶은 그 I know, yeah, I know, I know, I know. Cause me, 나 물고기처럼 걸레받겠지. 상대 갈증으로 인한 욕망이란 그물듯. Yeah, 보편적인 심리적 도피나라고 헤엄쳐나갈 수는 없는 법. Yeah, 나 현실 거부부만 부적은 그 어떤 것들도 아냐, love my room. 한 번쯤 다른 나이팅 그림. 그래 보고 싶은 거야, 도화지 dream. Slam. 적기적 경계선을 넘어 느껴보는 거야. 앨리스가 빠진 구멍처럼 보고 바뀌게 하는 빛처럼 신기루 왜 새길 거야. 그리고 내 세상일 거야. 젊음을 느껴보자고 Young wild and free Wild and free 나도 한번 해보자고 지 따위 나 안 보는 girl earth day 내 감정을 내 맘대로 해 earth day 맘에 듬 저격하는 사람꾼 earth day 공식 없이 욕구를 풀어 내 earth day 성격을 무시해 earth day 부끄럼 없이 울고 싶다 go earth day Friendless 그였으니 행동 걱정 없이 That's it 적기 저 경계선을 넘어 느껴보는 거야 앨리스가 빠진 구멍처럼 보고 하는 빛처럼 신기루의 세계일 거야 그리고 내 세상일 거야 상상 그대로일 거야 뻔 영원하지 않을 거야 Shit is on the sky What's on the star 해가 있다면 꿈을 꾸고 싶다고 What's on the sky What's on the star 달빛이 있다면 변하기 싫다고 나의 daydream daydream Dream 묻는다면 배부른 소리 할 거야 yeah. 잠시 내려놓고 난 메커니즘에 맞게 stay 쉬는 거라 할 거야 yeah. What's this 공상 속 답은 모두 나의 연습 like this 모두 나의 발자취와 나의 fantasy If I want something